이 빨간 돼지 저금 통 건네보는 건 어떨까. 오늘 그런 생각 문득 드네요. 영화 가시나무새의 테마,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디언즈였고요. 서울 강동구 둔촌 아파트에서 황유미 씨가 신청해 주셨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벌써 받았어요. 아, 정말 손으로 만든 굉장히 예쁜 크리스마스 카드인데요. 서울 서대문구 금란여고 3학년 5반의 이금희, 장동주, 전수진, 구경서, 임미경, 이선숙 학생이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네요. 3학년 5반 학생들에게도 시험 공부하느라고 수고했다는 말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천안에서 송혜은 학생도 대입시험이 끝나서 조금은 한가하게 빈둥거린다고 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시험 끝난 분들에게 좀 힘찬 노래. 하이틀의 한승엽 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원시의 순수한 리듬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곡 준비했습니다. 자, 그전에요. 제가 축하할 일이 있어서 두 분에 앞서 소개해드릴게요. 대구 소선여 중 3학년 9반 학생 두 분이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박영주, 김지혜 학생이 담임 선생님이신 박은영 선생님의 결혼을 축하해 오셨네요. 자, 민경진 씨가 하이텔 소리목꽂이 대모인 선영 누나의 생일도 축하해 주셨어요. 언제나 투명한 물방울처럼 살고 싶은 분이라고요. 재즈와 영화를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너무너무 누구랑 취미가 비슷한 거 있죠. 자, 축하곡은 뭐냐면요. 영화 파워 오브 원 중에서 골랐습니다. 파워 오브 원 중에서

영화 칼리토의 길에 삽입된 You Are So Beautiful 였습니다. 원래는 조 카커의 노래인데요. 이 영화에 삽입된 곡은 빌리 프레스톤이 불렀죠. 올해 바로 올 봄에 영화 여인의 향기로 연기 생활 30년 만에 처음으로 오스카를 손에 쥐었던 그 주인공입니다. 바로 알파치노가 그 수상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냉혹한 갱의 세계로 뛰어들었죠. 최근에 완성된 칼리토의 길, 바로 이 작품인데요. 알파치노가 총과 범죄를 선택한 것은 스카페이스 이후에 정말 오랜만의 일이죠. 칼리토 브리간테라는 이름은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미국으로 건너온 스페니쉬 게이에게는 아주 전설적인 이름입니다. 칼리토는 푸에르토리코 빈민가 출신인데요. 뉴욕 뒷골목에 있는 스페니쉬 할렘에서는 거칠고 강한 사나이의 대명사로 불리우죠. 칼리토는 재판에서 3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모범수로 석방됩니다. 그런데 추록한 그를 기다리는 것은 칼리토가 다시 암흑가의 권력을 잡기 바라는 마피아 집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칼리토는 이제 더 이상 범죄 세계에 몸담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페넬로프 앤밀러가 이 역을 맡았는데요. 바로 그녀와 섬에서 살고픈 그런 꿈만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기존 갱 영화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영화는 헐리우드에서 지금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독과 배우들, 그 만만찮은 이름들 때문인데요. 우선 알파치노가 그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그 덥수룩한 수염에 검은 가죽망토, 거기에 몸을 잔뜩 움츠린 채 마치 먹이를 찾아 헤매는 듯 눈을 이리저리 굴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그는 비정한 사나이의 내면을 연기하면서 동시에 한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의 부드러움, 이것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배우 중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 헐리우드의 이다나, 숀 펜이 가세합니다. 또 연출에는 스카페이스와 언터처블스 같은 필름 누아르 액션 영화의 선두 주자로 꼽히는 감독이죠. 바로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이 맡았습니다. 드 팔마 감독과 알파치노, 그리고 숀 펜. 이 이름만으로도 벌써 그 영화의 긴장감이 이렇게 전해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거기에 음악까지 기가 막힙니다. 자, 틴틴이라고 서명해 주신 분이 이 음악을 신청하셨는데요. 어떻게 벌써 음악을 들으신 모양입니다. 로잘라가 부릅니다. I love music. I Love Music, 영화 칼리토의 길 중에서 로잘라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새 영화와 새 비디오를 소개해드리는 FM 영화음악의 금요일 순서. 이번에는 12월 초에 국내에 선보이게 될 따뜻한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릴게요. 제목이 Love Potion No. 9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 혹시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요, 사실 노래 제목이에요. 서처스의 노래로 아주 유명한 그런 거죠. 영화도 사실 이 노래에서 영감을 받았답니다. 만약 정말 그런 사랑의 묘약이 존재한다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만든 작품인데요. 우선 그 노래부터 들어보죠. 서처스의 노래지만 이 영화에는 클로버스의 노래로 삽입되어 있죠. Love Potion No. 9. I took my troubles down to Madam Ruth. You know that gypsy with the gold cap too. She's got a hat on 34th and Vine, selling little bottles of love potion number 9. I told her that I was a flop with chicks. I've been this way since 1956. She looked at my palm and she made a magic sign. She said, what you need is love potion number 9. She bent down and turned around and gave me a wink. She said, I'm gonna mix it up right here in the sink. It smelled like turpentine and looked like India ink. I held my nose, I closed my eyes. I took a drink. I didn't know it was a day or night. I started kissing everything in sight. But when I kissed the cop at 34th and Vine, he broke my little bottle of love potion number 9. When I kissed the cop at 34th and Vine, he broke my little bottle of love potion number 9. Love potion number 9. 옛날에는 이 노래가 아주 유행해서 우리말로 개사해서까지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 노래를 듣고 홍동식 프로듀서는 뭐 국민학교 생각까지 난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자, 클로버스의 노래로 삽입되었죠. Love Potion No. 9이었습니다. 좀 코믹한 노래네요. 자, 이 Love Potion No. 9. 영화의 주인공은 화학자입니다. 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폴은 기름을 발라서 곱게 넘긴 머리에 좀 촌스러운 양복 차림, 게다가 여자 앞에만 서면 영락없이 실어증 환자가 돼버리는 참 딱한 처지의 남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심리학자인 다이안, 그녀는 부시시한 머리, 크기가 얼굴만한 안경, 그리고 틈이 벌어져서 바람 잘 날 없는 치아를 가진 여자입니다. 더구나 다이아는 자신이 해괴하게 생겼다는 열등감에까지 사로잡혀 있죠. 그러던 어느 날, 폴은 친구와 함께 신비한 능력을 지닌 마담 루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자를 사귀고 싶다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죠. 그때 루스는 폴에게 신비의 영약, Love Potion No. 8을 만들어줍니다. 이 약을 1000대1의 비율로 물에 타서 먹으면 말을 건네는 여자들마다 모두 그에게 푹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폴과 다이아는 이 약의 첫 실험을 고양이에게 해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약을 조금 먹은 암코양이가 야옹야옹거리자 한 2시간 만에 그 동네의 숫고양이들이란 숫고양이들은 전부 다 폴의 집으로 몰려들었어요. 이렇게 약의 효과를 눈으로 지켜본 폴과 다이아는 신바람이 났습니다. 폴은 그 약으로 자기를 거절했던 모든 여자들의 넋을 빼놓게 됩니다. 희대의 바람둥이가 된 거죠. 그것은 다이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배반했던 남자 게리를 비롯해서 영국 왕세자의 프로포즈까지 받을 지경이죠. 그런 어느 순간 폴과 다이안은 그 일에 염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폴은 자신이 다이안에게 느끼는 감정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폴은 진정한 사랑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마담 루스를 찾아갑니다. 이번에 루스는 러브 포션 넘버 9이라는 약을 지어주죠. 이 약은 폴과 다이안이 둘 다 모두 먹었을 때 다이안이 폴을 진정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면 진정으로 다이안을 사랑한 폴은 남은 인생 동안 내내 그녀를 계속 사랑하게 되고 다이안은 평생 그를 싫어하게 되는 그런 좀 무서운 약입니다. 폴은 이 사랑의 묘약 Love Potion No. 9을 앞에 두고 정말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평생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결심이죠. 자, 이번에는 캐롤 데이비스가 영화 속에서 새롭게 편곡해서 부르는 Love Potion No. 9 한 번 더 들어보죠.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Love Potion No. 9. 이 올드 팝을 캐롤 데이비스가 완전히 현대식으로 바꿔놨죠. 정말 분위기가 다르네요. Love Potion No. 9 영화의 주제가 들어보셨습니다. 자, 국내에 곧 있으면 개봉된답니다. 최근작 키퍼 서덜랜드 찰리 신 그리고 여인의 향기의 그 착한 소년 크리스 오도넬이 함께 공연하고 있죠. 삼총사. 자, 그들은 어떠한 삼총사를 만들어낼지 궁금한데요. 다음 주에 그 줄거리 소개해드리고요. 먼저 주제가부터 들려드릴게요. 아주 쟁쟁한 음악가들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All for Love, Brian Adams, Rod Stewart, Sting이 부릅니다. When it's love you give, I'll be your man of good faith. In love you live, I'll make a stand, I won't break. I'll be the rock you can build on. Be there when you're old, to have and to hold. When there's love inside, there's a reason why. I'll prove to you we belong. I'll be the wall that protects you from the wind and the rain, from the hurt and the pain. Yeah, hey, let's make it. Let your feelings show. When there's someone that you want, and offer love. 영화 삼총사 중에서 All for Love, 브라이언 애덤스, 로드 스튜어트, 스팅이 함께 불렀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 노래가 한참 뜬다고 하는데요. 정말 노래 괜찮지요? 어제는 이어폰을 꽂고 그냥 잠이 들어서 새벽에 깨보니 이어폰이 목을 졸라매고 돌돌 감겨 있었어요. 서울 노원구 상계십동에서 정희정 학생이 이런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아유, FM 영화 음악이 늦은 시간에 하는 덕분에 하마터면 간접살이 날 뻔했네요. 좀 조심하세요, 희정 학생. 자, 잊을 수 없는 영화 순서입니다. 리포터 김지연 씨가 항상 수고해주고 계시는데요. 주말 TV MBC 드라마에서 엄마의 바다인가요? 거기서 승주 역을 맡은 분이세요. 독고영재 씨가 잊을 수 없는 영화는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하셨을 때 내가 아들의 입장에서 그랬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지게꾼이었으면 차라리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들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노는 시간이. 난 아버지하고 언제 한번 어디 놀러 가거나. 그리고 놀러 가도 차에서 내리질 못해요. 아버지가 막 구경꾼 들어오고 뭐하고 하다면 차 안에서, 우린 차 안에서 이러고 있다가 아버지 나중에 짜증내시고 야 돌아가자 그러고 돌아왔어요. 놀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 우리 아버지가 차라리 출퇴근하고 이런 사람이나 뭐 오죽했으면 아, 차라리 지게꾼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자식 입장으로. 지금 독고영재 씨의 그 자제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겠네요. 아니 근데 지금은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네. 해봤는데 아빠가 시간이 돼서 너희들하고 못 놀아주니까 미안하다 그러면 그냥 좋대요. 시시거리고 웃고 뭐. 영화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13년도에 빗방울이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했고 지금까지 영화는 계속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쉬었어요. 사업하느라고. 근데 지금 20년 지나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운명이구나 싶어요. 옛날에 지금 극장들 많이 없어졌는데 왕십리의 광무극장, 노벨극장 다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몰래 가가지고 뭐 이렇게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혼자 가셨어요? 안 가죠. 친구들하고 두 명, 세 명 가가지고 국민학교 때? 예. 괜히 불쌍한 척하고 네. 막 그러고 있다가 보고 싶다라고 들어가고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여기 나오는 사람이 얘 아버지예요 막 이래가지고 그러냐 뭐 이래가지고 들어간 적도 있고 그때 뭐 미성년자 관람 불가 뭐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영화니까 재밌겠지 이러고 봤는데 이 카사블랑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험프리 보가드가 나온 건데 언제 보신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때가 제가 중학교 때쯤 됐을 거예요 아마. 그때가 그래서 그걸 봤는데 흑백이었었어요. 네. 그게 봤는데 그 지금도 제가 지금까지 외국의 모든 연기자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고 정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전 그 험프리 보가드를 얘기해요. 지금 사진을 보니까 우리 집에 그 카사블랑카 그게 있거든요. 그 포스터 그걸 판매를 해놓은 게 있는데 저하고 비슷해요. 또 제가 아마 50쯤 되면은 그 사람같이 좀 그런 그 스타일 아닐까라는 느낌이 드는데 내가 그 험프리 보가드 나온 영화는 그 영화 하나밖에 못 봤거든요. 근데 지금 느낌이 내가 좋아했던 사람하고 내가 비슷하게 닮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때 그 영화를 우리 친구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도 지금 내가 한 근 20년을 못 보고 있는데 노광명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거 이 얘기 듣고 연락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꼭 오면은 야 영화 우리 극장 영화 보러 가자 그래요. 그래가지고 극장을 가면은 나는 뒤에 이렇게 있고 지가 나가서 이제 뭘 해요. 뭐라고 얘기도 잘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들어와 들어와 괜찮대 보여준대 그러고 또 들어가더라고. 아, 그거 잘해요. 그거 들어갔는데 그게 카사블랑카인지도 몰랐고 들어갔는데 뭐 재미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없고 이쁜 여자가 나왔고 재미도 하나 없고 막 이러는데 그 어린 마음에 그 남자 배우가 나중에 그 자기가 그 사랑하는 그 여잔데 보내더라고요. 보내고 혼자 돌아서 가지고 다 이러는데 저 사람 멋있다 뭐 이런 생각 들고 나중에 영화 배우들은 저 사람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순간이지만은 지금 느낌이 이제 나한테 저 영화가 큰 영향을 줬구나라는 느낌이 지금 드는 거죠. 왕년의 명배우셨죠. 독고성 씨의 자제분인 독고영재 씨. 스스로도 험프리 보가트랑 닮았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항상 아주 나쁜 냄새를 맡은 것 같은 그런 아주 찌푸린 표정이 조금은 닮은 것 같네요. 험프리 보가트가 주연한 카사블랑카 중에서 둘리 윌슨의 노래로 띄워드립니다. As Time Goes By,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thrill, holding hands in a movie show when all the lights are low. May not be new, but I like it. How about you? 이 노래를 들으면 추위도 잊혀질 만큼 영화의 그 따뜻함이 전해올 것 같다고 하신 임동준 씨 들으셨습니까? 화곡동의 박상현 씨도 신청해 주신 영화 Fisher King 중에서 How About You, 해린 힐슨의 노래였습니다. 광주 서구 화정일동의 오은영 학생, 저 너무 그렇게 미워하지 마세요. 엽서를 안 뽑았다고 언니 손 미워요 하셨는데 홍동식 선배, 홍동식 프로듀서 손도 좀 미워해 주세요. 자, 은영 씨 오빠한테 모든 행운과 행복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그 행운을 띄워드립니다. 서울 성북구 석관일동의 박태규 학생이 친구 병호 학생의 생일도 축하해 주셨네요. 자, 언제나 푸르른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화 스타 탄생 중에서 에버그린 하프 독주로 들으시면서요.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독주 연주는 조지아 켈리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